So ladies, I know y'all feel me. Them boys are always be bluffing, trying to feel like they're the man, trying to be in control, thinking they're always right, but they just don't get it. Hey! Hey, Mr. Simple. Navigation 들고 들어와 넌 필요할 거야. 우리 집에 미아차키 포스터도 있단다. 박지성 이왔나봐 난 봤지. 초콜릿은 이건 공룡화죠. 잠바야 어렵게 구했어. 방금 지나간 것은 내 애완용 치타지. 겐시저라고 해 우리 엄마의 심팬지. Do you like coffee? 따라와 보여줄게 내 농장 아메리카노 샘물에 선포가 목마르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말하는 내 말대로 세상이 모두 변할 새로. 1 더하기 1은 3, 1 빼기 1은 100이니 100이니 흑인으로 변하고 흑인이 확인으로 변하니 인종차별은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대륙 기동설을 말하니 온 세계가 땅이 되나니. 내 말은 곧 진리요 온 세상의 건범이요. 내가 바로 소녀들의 대통령 일터. 우주대스타의 허세 허풍봉 시작. 난 만난 피노키오 절대 없어 girl 진짜. 난 빛이 나면 먹고 지가 매혹적인 내 자태오. 여자 얼굴은 안 봐 때가 더 나. 밤새 울리는 나의 전화. 월수금 네가 내 여자, 화목토우지가 내 여자. 오빠 나도 데려가. 일요일 오케이 그래 알았어. 넌 내 타이밍 글래머 러스. 매달리는 엔팟빵 재미없지. 난 성격은 소풍 갈 때 도시락고 싸가지. 형은 뻥 아니잖아. 뻥을 쳐도 유분수지에 좀 보게. 누가 쟤네 학분들 좀 막아볼래. 또 시작이네 입만 열면 막 누가 내.